같이 살아했잖아. 잊으려고 눈을 감아도 자꾸만 생각난 사람. 미치도록 사랑했어요. 내일이 안 올 것처럼 죽을 만큼 사랑했어요. 심장이 멈출 것처럼 이제 다시 그런 사람 내겐 없어요. 두 번 다시 그런 사람 우리 하지 말아요. 단 한 사람 마지막 사랑이니까요. 사랑.